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참새잡이 놀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섣달 금음날에 하던 우리 민속놀인데요. 초가집 처마 밑을 뒤져서 참새를 잡는 것, 약이 된다고 그런 놀이를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속뜻은 가을에 참새가 너무 많을까봐 미리 방책을 쓴 겁니다. 어쨌거나 민가에 살고 사람과 너무 친하게 산 참새라 그런지 이 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콩쥐에게는 모든 나달을 다 까줬고 또 가을 벌판에서 웬만큼 쫓아도 멀리 가지 않았던 그런 새지요. 그런데 요즘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청취자 한 분이 탄 버스에 참새가 날아들었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또 참새는 더 놀라서 한 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아무리 창문을 계속 열어두어도 그 참새는 나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날개짓하며 나달을 찾아다니는 그 애처로운 모습이 마치 인간 같아서 일상에 지친 사람 또는 사랑을 잃은 쓸쓸한 사람으로 묘사되던 새, 참새. 하지만 1995년에 만난 참새와 인간은 서로의 출현에 놀라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말았네요. you're still joking. It ain't time yet for the choking. Somehow we can own the movie and know each other truly. In Death Car, we're alive.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정선미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아리조나 드림, 조니 뎁과 그 페이드 어나웨이가 주연한 영화죠. 아리조나 드림 중에서 In the Death Car, 이기팝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대구의 장병홍 씨 듣고 계세요. 그녀의 생일이라고 하셨는데요. 또 대전에서 사랑하는 오빠 용선 용민 씨가 사랑하는 막내 혜주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엽서를 사연을 띄워주셨어요. 굉장히 부럽네요. 이 혜주 양이. 오빠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참 자상한 오빠들 같아요. 저는 오빠가 없기 때문에 늘 학교 다니면서 그 막내 여동생인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었거든요. 혜주 양 축하드립니다. 아, 딸만 내신 집안에 셋째 딸 편지도 와 있어요.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강민정 양. 저희 집이랑 똑같네요. 딸 부잣집이세요. 강민정 양.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 그러죠. 이렇게 예쁜 셋째 딸로 키워주셔서 엄마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곡을 한 곡을 골랐는데요. 많은 분이 요즘에 신청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방영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이틀로 세라 씨 그리고 천리안으로 참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이름들을 안 밝히셨네요.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유기정 양도 듣고 계시죠.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하룻밤 우리 비디오 제목으로는 그렇게 나왔고요. 또 TV로 방영될 때는 청춘송가 그리고 원제는 덕파이트입니다. 리버 피닉스와 릴리 테일러가 주연한 영화죠. 군인인 리버 피닉스 버드가 릴리 테일러, 로즈와 하룻밤에 데이트를 합니다. 어느 카페든가요? 들어가서 이 로즈에게 노래를 청하자 그녀가 피아노를 치면서 부른 곡 잊지 못하시죠? What Have They Done to the Rain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원래 그룹 서처스가 64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자, What Have They Done to the Rain? 우선 릴리 테일러가 부르는 그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보고요. 이어서 그룹 서처스의 오리지널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Well, you've got the stage, you've got me as the audience. So why don't you just sing? Please? Okay. I don't know piano all that well. Well, that's okay. Oh. Well, I'll just play it very simply. That's fine. Just a little rain falling all around. The grass lifts its head to the heavenly sound. Just a little rain, just a little rain. What have they done to the rain? Just a little boy standing in the rain. The gentle rain that falls for years. And the grass is gone, the boy disappears. And rain keeps falling like helpless tears. And what have they done to the rain? Just a little breeze out of the sky. The leaves nod their head as the breeze blows by. Just a little breeze with some smoke in its eye. What have they done to the rain? Just a little boy standing in the rain. The gentle rain that falls for years. And the grass is gone, the boy disappears. And rain keeps falling like helpless tears. And what have they done to the rain? What have they done to the rain? 신선한 향기 맥스웰 블루벨. 누구야 저 남자? 새로 왔어요. 신선한데? 맥스웰 블루벨. Hi, we're Boyz II Men. Yesterday.

home. Listen, 2,000 miles I roam just to make this dock my home. Now I'm just gonna sit at the dock of a bay, watching the tide roll away. Ooh, sitting on a dock of a bay, wasting time. 대전에 민철호 씨 군대 가신다고요? 블루스곡을 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플래툰 중에서 오티스 레딩의 곡이었죠. The Dock of the Bay. 전주 송천동에서 범수 씨의 신청곡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 플래툰의 배경이 된 그 시대로 우리 한번 오늘 날아가 볼까요?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70년대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가 보죠. 이 70년대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아마도 베트남의 공산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1975년 4월 31일 북베트남은 수도 사이공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고 남베트남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사건은 세계의 지도국가로 자부해왔던 미국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그런 사건이었죠. 당시까지 미국은 반전운동과 함께 진보적인 여러 사회운동이 아주 활발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복지 문제, 낙태 문제, 여권 신장 문제, 또 인권운동, 흑인과 백인이 함께 버스 타는 그런 구체적인 운동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자유주의자들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열심히 진보적인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베트남의 공산화였던 셈인데요.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패배한 미국이 그 이후 급격히 보수화로 치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 1970년대에는 공산주의 진영에서 자본주의 진영으로 망명화된 일이 잦았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망명지가 주로 프랑스였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미국이 새로운 망명지로 각광받게 됩니다. 1974년 2월 14일에는 소련의 문호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수방됩니다. 또 다음 해인 9월 9일 철의 나비로 불리웠던 체코의 테니스 선수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가 미국으로 망명했죠. 그런가 하면 1975년을 넘어서면서 중반을 넘어서면서 좀 인권운동에 있어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1976년 6월 1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저항하는 군중들에게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서 그 소웨토에서만 100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77년 9월 2일에는 남아프리카의 흑인 지도자인 비코가 경찰의 손에 죽음을 당했죠. 이 죽음을 소재로 만든 영화가 바로 리차드 아텐보로 감독의 Cry Freedom입니다. 영화 Cry Freedom 중에서 Crossroads, 십자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보내드립니다. 영화 Cry Freedom 중에서 Crossroads, 십자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미국이 보수주의로 치닫고 또 중국이 권력투쟁으로 시끄러운 70년대. 이 70년대에 주로 활약했던 감독들 중에서 그의 영화를 알거나 그와 함께 작업해온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두 존경을 아끼지 않는 미국 독립 영화 감독이 한 명 있습니다. 실패작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존 카사베테스 감독인데요.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런데 그의 영화 중에서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영화는 1974년에 완성된 영향력 아래 노인 여자, A Woman Under the Influence라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가 오늘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71번째로 꼽힌 영화예요. 아, 이 영화는 카사베테스 감독의 아내인 지나 롤랜스와 형사 콜럼버로 유명한 피터 포크가 부부로 등장하는데요. 정신적인 쇼크를 받고 고통받는 주부와 또 그녀의 주변 얘기를 시네마 베리떼 방식으로 아주 다큐멘터리처럼 사실적으로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카사베테스 감독은 시종일관 계속해서 독립영화만을 고집했는데요. 이 영화의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모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2년 동안 계속되면서 비용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감독 자신이 스스로 그 비용을 충당했는데 그가 제작비를 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배우로 다른 영화에 출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찍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른 감독들의 영화에 출연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출연료를 모아서 다시 자신의 영화를 만들어낸 거죠.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영화, 만들고 싶은 영화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완성해낼 수 있었고요. 흥행에도 물론 연연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 이 영향력 아래 노인 여자는 뭐 흥행 성적이야 600만 달러 하니까 보잘것 없지만 아카데미 감독상과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요. 게다가 70년대 인디펜던트 영화의 결정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빔 벤더스 감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이 영향력 아래 노인 여자를 손꼽는데요. 피터 포크를 베를린 천사의 시에 출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도 사실 형사 콜롬보의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이 영화에 등장한 그 모습 때문에 그렇게 캐스팅한 거라고 하네요. 자, 베를린 천사의 시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미니멀 컴팩트가 부릅니다. When I Go. 천리안의 이수진 씨 신청곡 잘 들으셨어요? 지영이, 소영이, 진이, 언니 같은 동생 성진이와 동생 같은 언니 혜진 언니와 듣고 싶다고 하셨죠? 미니멀 컴팩트가 부른 When I Go,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미국의 타렌스 말렉 감독 하면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지금도 그가 영화를 만든다는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비평가들, 팬들이 줄지어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자, 이 테렌스 말릭 감독이 그런데 지금까지 연출한 영화는 단 두 편이에요. 1974년에 황무지, Badlands와 리차드 기어가 주연한 1978년작 천국의 나날들, Days of Heaven입니다. 자, 이 천국의 나날들은 비디오로도 나와있으니까 보셨겠지만요. 1974년 그의 데뷔작인 이 황무지의 경우는 우리는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그 당시 참 많은 관심과 화제를 불러모은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어떤 감독의 데뷔작보다도 많은 주목을 끌었던 작품이죠. 이 Badlands, 황무지가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의 72번째로 꼽혔습니다. 이 영화는 1958년 네브라스카주에서 벌어진 찰스 스타크 웨더, 캐롤 퍼게이트 살인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주인공 키트 역은 찰리신이 맡고 있는데요. 그는 사회로부터 무시당해서 소외감에 빠져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만난 소녀 홀리, 시시 스파스에게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홀리의 아버지가 이 두 사람의 교제를 반대하고 나서죠. 그러자 키트는 홀리의 집에 찾아가서 사귀도록 허락해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러다가 홀리의 아버지가 내뱉는 모욕적인 말에 격분해서 그를 그만 살해하고 말죠. 그 뒤에 키트와 홀리는 도피의 여정에 오르는데요.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차례로 살해합니다. 이런 두 사람의 연속 살인은 경찰에게 체포당하면서 끝이 나죠. 영화는 이렇게 계속되는 살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글쎄요, 뭐 끔찍한 분위기라기보다는 영화는 공허한 분위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베트남전에서 죽어간 그 꽃다운 젊은이들의 허망한 죽음을 연상시키는데요. 또 사람을 죽이는 키트의 표정은 너무나 무표정해서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소설 이방인의 메르세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영화 황무지는 연출, 연기, 촬영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호흡을 맞춘 영화입니다. 테렌스 말릭 감독의 연출력, 찰리 신의 반항적인 연기와 시시 스파스에게 철부지 소녀 같은 연기, 거기에 브라이언 프로핀, 탁 후즈모토, 스티브 레너, 이 세 촬영기자의 촬영 솜씨. 자, 이들이 만들어낸 화면은 그래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끌어들이죠.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이 영화를 보고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아서 앨범 Darkness of the Edge of the Town이라는 앨범을 만들었고요. 그 앨범에 황무지, Badlands라는 노래를 삽입하기도 했죠. 자, 그 곡 들어보죠.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부릅니다. Badlands.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래 Badlands, 황무지 들으셨습니다. 테런스 말릭 감독의 영화 이 황무지, Badlands가 만들어진 1974년 그해 12월 29일 파키스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4,700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 관서 대지진도 그랬지만 지진은 그야말로 인간 세계를 황무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건물이 부서지고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도 잃어버리는 거지만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지진으로 인해서 한두 살 먹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그 꼬마들이 자연의 재앙으로 제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얼마 전 뉴스에 올해 120살로 평균 수명을 훨씬 넘긴 세계 최고령 할머니 소식이 있었죠. 이렇게 노인 인구가 날로 늘어나면서 젊은이 못지않게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노익장들이 많습니다. 영화계에도 이런 현상 예외가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로버트 알트만 감독은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을 수 있는데요. 알트만 감독은 1925년에 태어났으니까 올해 만 70살이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른이 다 돼서 만들어낸 영화가 그 어떤 젊은 감독보다도 참신하다는 겁니다. 영화 플레이어를 보신 분이라면 아마 저절로 고개를 끄덕거리실 텐데요. 이 알트만 감독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영화 내쉬비엘은 1975년에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바로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73번째 영화예요. 이 내쉬빌, 제목으로 쓰인 내쉬빌은 컨트리 음악의 헐리우드라고 할 만한 지역인데요. 영화는 내쉬빌의 페스티벌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페스티벌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벌어진 대통령 후보 지원 페스티벌이죠. 이 페스티벌에 참석한 24명의 가수를 12명의 기자가 취재합니다. 그러면서 시종일관 로버트 알트만 특유의 날카롭고 때로는 냉소적인 정치적 풍자가 계속되죠. 근데 워낙 많은 사람이 등장해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그 이야기를 따라가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얘기와 에피소드를 동시에 진행시켜 나가는 솜씨, 이게 알트만 감독 특유의 연출 역량이 아닌가 싶어요. 이 영화는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여우조연상,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해, 그러니까 1975년 아카데미 영화제 수상식에서는 참 놀랄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가슴과 마음으로 상을 받은 그 프로듀서 버트 슈나이더가 수상소감을 말하던 도중에 베트콩 지도자가 보낸 메시지를 낭독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패배했다는 상처로 고통받고 있었던 그 미국인들, 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에피소드일 수밖에 없었죠. 이날 현장에 있었던 배우 더스틴 호프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상식은 멋지고 화려했지만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로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사건이었겠죠. 자, 그 아카데미 수상식장에 후보에 올랐던, 여러 부분의 후보에 올랐던, 그리고 오늘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의 73번째 영화 내쉬빌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I'm Easy.

그래서인지 화면은 마치 사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화면 안에 시제가 넘나들고 있죠. 하지만 이 영화는 촬영할 때 이미 그리스 정부로부터 불온한 정치 영화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래서 앙글로 플러스는 감시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영화를 완성해야만 했죠. 물론 완성된 뒤에도 검열과 금지를 피해서 몰래 상영했고요. 하지만 이 영화는 그의 깐니 영화제에 출품돼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앙글로 플러스 감독의 시적인 영상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영화가 있죠.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립니다. 임재환 씨가 신청하셨죠. 아다지오입니다. 서울 동적구 분동의 송미정 양, 경북 경산의 유경인 군께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아다지오였어요. 자, 이 70년대는 포르노 영화가 본격적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런 시대이기도 했는데요. 1974년 주스트 제킨 감독의 엠마뉴엘은 프랑스에서만 4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요. 다음 해에는 70mm판 포르노 영화, 목구멍 깊숙이란 영화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포르노 영화와는 달리 아주 독특한 위치를 점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4년 후인 1978년에 완성된 일본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감각의 제국인데요. 이 영화는 그야말로 포르노 영화를 논쟁의 중심부에 올려놨죠.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에서 75번째로 꼽았습니다. 이 오시마 나기사 감독은 동경대 정치학과에서 소련 정치를 전공했던 그 전공투 출신의 좌파 지식인인데요. 60년대에 동경대 야스다 강당 점거농성 이후의 얘기를 영화로 그렸죠. 그 일본의 밤과 안개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정치적 메시지가 농후한 그런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오시마 나기사의 영화를 탄압했고 그의 영화는 극장에서 공식적으로 상영되지 못했습니다. 비밀리에 틀어졌죠. 감각의 제국 역시 포르노라는 이유로 일본에서는 상영 금지를 당했지만 깐느 영화제 오프닝 작품으로 당당하게 상영됐고 또 미국에서도 엄청난 화제를 부렸습니다. 말하자면 오시마 나기사 감독은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일본 정부를 속된 말로 표현해서 물먹인 셈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정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영화가 과연 포르노 영화인가 아닌가, 더 나아가서 포르노 영화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두고 논쟁이 벌어졌고요. 이 영화를 상영 금지하는 나라와 허가하는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이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영화를 보면 일본 군국주의를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파시즘의 억압을 성적인 욕망으로 해결합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감각의 제국은 정치 영화다, 이렇게 해석하는 비평가들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이 영화를 둘러싼 복잡한 외적인 상황이 정치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좌파적인 비평가들이 70년대의 가장 중요한 영화로 주저 없이 이 영화를 손꼽기도 하죠. 오시마 나기사 감독은 이제 포르노를 가지고 정치적인 싸움을 벌이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글쎄요, 과연 포르노가 정치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자,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오늘 5편의 영화 소개해드렸죠. 71번째, 존 카사바테스 감독의 영향력 아래 놓인 여인. 72번째, 트랜스 말릭 감독의 황무지. 73번째, 로버트 알트만의 내슈빌. 74번째는 안겔로 플로스 감독의 유랑극단. 그리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75번째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감각의 제국이었습니다. 자, 이후로 예술 영화를 빙자한 포르노 영화들 참 많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 시발이 된 영화가 바로 엠마뉴엘입니다. 자, 이 엠마뉴엘 송 피에르 바실레의 노래로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죠. 서울 성동구 자양이동의 김성택군, 방배동의 재은양 함께 들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Mélodie d'amour chante le cœur d'Emmanuel qui bat cœur à corps perdu. Mélodie d'amour chante le corps d'Emmanuel qui vit corps à cœur déçu. Tu es encore presque une enfant, tu n'as connu qu'un seul amant. Mais à 20 ans, pour rester sage, l'amour est un trop long voyage. Mélodie d'amour chante le cœur d'Emmanuel qui bat cœur à corps perdu. Mélodie d'amour chante le corps d'Emmanuel qui vit corps à cœur déçu. L'amour à cœur, tu l'as rêvé. L'amour à corps, trouvé. Tu es en somme devant les hommes comme un soupir sur leur désir. Cherche toujours, cherche plus loin, viendra l'amour. sur ton chemin. Mélodie de mon chante le cœur d'Emmanuel, qui bat cœur à corps perdu. Mélodie de mon chante le corps d'Emmanuel, qui vit corps à cœur perdu.